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임종 때도 참 힘들고요. 마지막 장례 때도 참 힘든데 그 이유가 진짜 더 힘들죠. 그렇죠? 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참 힘듭니다. 저도 2001년도에 아버님 수천하셨을 때 장례를 뭐 마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워낙 병상에 누워 계셨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뉴질랜드에 오니까 그때부터가 힘들다. 그때부터가 힘들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위기가 오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영적 전쟁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힘을 쏟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무모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기도 하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분은 뭐 그죠? 그런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좀 지혜롭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위기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죽음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그 어떤 위기든지 간에 그것을 막상 고비를 넘기고 났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때부터가 사실은 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 뒤에도 그 뒤를 잘 감당하시고 승리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8장은요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영적 전쟁의 지혜, 싸우는 승리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나눴습니다. 소망의 얼굴이라는 용기, 그렇죠? 믿음의 얼굴이라는 용기, 또 위로의 얼굴이라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나아가서 아주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17장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승리한 다윗이 돌아오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니 사랑이라는 말은 이상한 개인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그 새로 나온 단어 가운데 브로맨스 이런 단어 있더라고요. 어른들 들어보셨나요? 브로맨스. 이 브라더라는 단어랑 로맨스라는 말을 하면서 브로맨스. 뭐 이상한 단어 아닙니다. 뭐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들의 우정인데 마치 남녀간의 사랑 같은 우정. 그죠? 근데 사실은 딱 그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제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도 주고 자기의 칼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18장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시고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다윗에게 모든 걸 다 퍼주고 사실 생명같이 사랑한 마음.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승리함으로 제일 입지가 좁아진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제일 볼품 없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차기 대권자고 차기 왕이 돼야 될 그 왕세자인데 이 요나단은. 그런데 다윗이 이기므로 요나단은 정말 우리 친구들, 이 젊은 사람들 말로 완전 찌그러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룰 때요, 치르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는가 하면 가끔요,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누가 진짜 친구인가가 드러납니다. 다 친구 같지만 사실 진짜 영적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나의 영적인 친구인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진정한 우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쩐 면에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함으로 얻게 되어진 아주 첫 번째 좋은 열매가 요나단과의 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단과의 우정뿐만 아니라 사실 18장에 5절 6절 쭉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승진하자 마땅히 여겼다. 그 신하들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자 이 동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인정하며 칭찬하는 노래를 부르죠.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가, 첫 번째 열매는 영적인 동료, 영적인 친구를 얻게 되어진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어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뭔가 나를 자꾸 피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꾸 말해주면 내가 인정받을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다니면서 내가 말이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머리가 얼마나 좋고 한번 얘기해봤자 인정 안 받습니다. 그렇죠? 언제 인정받는가 하면 그 영적인 전쟁과 위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아주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다윗이 영적 전쟁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요나단이라는 친구 우정을 얻게 되어지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엉뚱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령이 사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혼자 헛소리를 하다가 손에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멍청하게 사울이 정신이 나가자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며 수건을 타고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그 무방비 상태의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쟁에 승리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오늘 이 다음번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도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왕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보다. 그죠?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이 왕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이 직행열차를 타고 바로 왕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뭐라 그러죠? 이 평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두 번을 넘기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골리앗과 싸우는 게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울과 싸우는 것이 힘들까요? 골리앗은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지만 말이 앞서서 말만 하는 애예요. 등치 크고 말만 많이 해요. 그렇죠?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는 애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너를 공중에 새와 뭐 짐승의 먹이로 던지리나 뭐 우렁차게 떠들어놓고 돌멩이 하나 맞고 뚝 쓰러지는 애가 골리앗이. 그렇죠? 말은 센데 실제로 그렇게 세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른 거예요. 사울은 실제로 창을 두 번이나 던져서 다윗이 두 번이나 창을 피해야 했어요. 실질적인 위협과 실질적인 위기는요,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에 승리한 후에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좀 봐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위기를 넘기고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는 우리는 긴장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대부분 잘 넘기는 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숨 좀 쉬겠다라고 생각할 때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가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은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겉보기에 아주 등치가 컸고 겉보기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전쟁은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출전시켰던 전쟁에 내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기의 군복까지 갑옷까지 벗어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참전을 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큰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더 깨어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계 뉴스들 가끔 한 번씩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요즘 너무 문제점만 이야기해서 그것도 문제는 그렇죠. 근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잘 보시면 왕년에는 정말 존경스러웠던 목사님, 옛날에 정말 그 목사님 얼굴만 봐도 막 감격스러웠던 그런 목사님.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명예를 얻고 또 부를 얻고 나니까 변질되는 거죠.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고 선교에 열심히고 본받을 만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커지고 거대해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성공으로 인정받게 되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시거든, 어려움이 생기시거든, 큰 문제가 생기시거든, 여러분 힘써 싸우십시오. 하지만 그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전쟁을 치르고 난 후, 그 후에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것을 각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소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싸운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부분의 문제는 외형적인 것들이었다면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흔들리는 여러분 마음과 싸워야 돼요. 흔들리는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승리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말하십시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힘을 좀 비축해야죠.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끼어 있어야겠다. 끝나고 나서도 내가 막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큰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도 그 뒤에 정말 허무해지고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내가 나를 잘 지켜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오만 가지고 이기는가, 그건 아니죠. 이 전쟁을 끝난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 전쟁 동안에는 용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대체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분명히 다윗이 소망과 믿음과 위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죠. 그렇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물맷돌 다 몇 개 주셨었죠? 우리 지난주에 신약에 다섯 개. 그 중에 몇 개 썼죠? 한 개 썼잖아요. 한 방으로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개 남았죠? 네 개 남았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사울 머리과 그냥 딱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이 싸움 그렇게 안 된다. 전쟁 후에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다른 방법으로 싸우세요. 그 다른 전쟁, 내면적인 전쟁이요, 내부적인 전쟁이요, 아군들과의 전쟁이요, 내 마음에 흔들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후에 이 사울과 다윗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지긴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12절을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12절 끝부분에 사울이 그를, 그가 누구예요?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15절을 보십시오. 그 맨 마지막에도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싸움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창을 던진 거는 사울인데 두려운 건 누가 두려운가 하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창도 없었는데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고 물맷돌도 아닌데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 사울을 이기고 있고요? 뭘 가지고 오히려 사울을 두렵게 떨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자기가 창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크게 지혜로웠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무기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전쟁 후의 전쟁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우리 지혜 많이 좋아한다고 제가 지혜할 때마다 설명하죠. 우리 집집마다 지혜가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김지혜, 박지혜, 최지혜. 얼마나 지혜를 좋아하면 그죠? 우리 장로님 댁에는 소피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한글로 안 되니까 이제 영어로 뭐 지혜를 찾습니다. 요즘은요 그것도 안 되니까 개 이름도 소피라고 짓는 분들이 이게 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지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참 저도 이제 어른 세대에 들어가면서 참 마음 아픈 거는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젊을수록 지식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백과사전 집에 꼽아놓고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느냐. 그래서 뭐 잡다 한 거, 뭐 세탁할 때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막 외우고 댕기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막 아는 척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지식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다 뭐 하면 돼요? 구글에 찾아. 이게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애들이 더 지식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 큰 딸이 지금 파마스 뉴스에 내려가 있잖아요. 이 카톡을 주고 받는데 뭐 누구에게 돈을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리한테 보냈습니다. 그 사람 그 구자번호를 조금 알아오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크크크 막 흐흐 히응히응 막 웃으면서 아빠 구자번호가 뭐야? 계좌번호지.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야, 옛날에 아빠 어렸을 때는 다 부자번호라고 했어요. 일제시대부터 썼던 단어라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네 글자를 보내왔어요. 뻥치시네.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구글 서치해보니까 아빠가 맞더래. 부자번호라는 단어도 있더래. 요즘 이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던 지식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릴수록 어려도 지식이 많아요. 그죠? 그 습득하는 스타일도 뭐 머릿속에 암기하고 책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로 다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근데 그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세상 이렇게 바뀌어서도 지혜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헤쳐가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수록 지혜가 많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더 많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지혜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를 부딪혀보고 헤쳐나가는 경험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식은 어릴수록 지금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퀴즈가 나옵니다. 사울이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지혜롭습니까? 다윗은 지금 얼굴이 볼따구가 빨간 어린애고, 그죠? 사울은 지금 왕이 된 어른 성인이고 경험이 더 많고요. 그죠? 다윗은 지금 겨우 골리앗 한번 싸워서 이긴 거고 맨날 양 치는 거 축산 아니면 골리앗과 싸우는 거 딱 두 개입니다. 다윗은, 그죠? 사울은 전쟁 경험도 많고요. 지금 왕 돼가지고 나름대로 통치 경험도 있고 누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사울이도 지혜로워야 되죠. 우리의 이론대로 한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 다윗이 지혜로운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전쟁 후에 갖추어야 될 이 지혜라는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15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한 말이 12절인데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두려워했다.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가만 보니까 문제를 잘 풀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니라 다른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 다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과 지혜를 지금 같이 보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함께 믿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경은 지금 다윗의 모습을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뒤에 진짜 위기를 맞이해서 창으로 두 번 찔려 죽을 뻔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전쟁 후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기선을 제압하고 이기고 있는가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 지식이 되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지혜가 되듯이. 여러분들 지혜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이제 우리에게 전쟁 후에 계속되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전쟁, 이 전쟁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영특함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그 흔들리는 마음들과 그 유혹들과 그 의심들과 그 여러가지 싸움들과 내적인 싸움들과 싸워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뿐만 아니라 사울에 던져지는 창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